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엄마는 안 하니까. 저 한 집 빠졌어요. 네, 디지털 히어로즈. 20번째 시간입니다. 디지털 히어로의 음성, 블랙니어로 편집을 맡고 있는 이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둘이서 박수 치려니까, 어차피 셋도 안 맞았어. 그러니까요. 네. 제 앞에는 간만이에요. 네, 간만에 박성호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호님, 반가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3주째 빼먹고 있는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을 진행자고요. 진짜 3주 빼먹었어요. 3주째 빼먹고 있는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을 팟캐스트 진행자고, 그리고 디지털 히어로에서는 그 찾아가는 히어로 편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3주나 되셨던 거예요? 3주 빼먹었어요. 제가 그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티. 아, 그죠. 그거 빼먹은 거는 소재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뭐 여행 갔다 오셨으니까. 아, 예. 여행은 10일이나 갔다 오셨어요. 예, 10일 갔다 왔어요. 예, 어디 갔다 오셨어요? 로마하고 스위스. 그러니까, 로마하고 스위스가 아니라 이태리하고 스위스. 그 중에 하나가 로마고. 예. 진짜 좋으셨겠다. 한국이 좋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데이터 속도가. 네. 이제 호텔방 인터넷은 제법 괜찮더라고요. 며칠 있으셨던 거예요? 한 닷새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반. 그러니까 그 이태리에서 반, 그리고 스위스에서 반. 네. 닷새씩 있었죠. 이번에 사진도 올라온 거 가끔 보니까. 네. 그 지난번 소개해 주셨던 그 가방 들고 가시더라고요, 여행용. 아, 예. 그때 가방은 그러죠. 팩세이프. 네. 소매치기 방지용. 제가 집사람 지금까지 다 들고 다녔어요, 덕분에. 가방에다가 집사람까지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탁탁 채워서 다녔죠. 예. 그럼 뭐, 걱정하셨던 대로 뭐 소매치기 당했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으셨던 거죠? 그 소매치기가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흔히들 로마나 그쪽에 많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가방도 사고, 심지어 자전거 체인까지 들고 가서, 저희랑 제 그, 캐리어를 묶어놓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전거 체인 갖고 왔어요? 예. 그것도 이제 방법이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둘을 이렇게 딱 얼검해가지고. 네. 어차피 그 두 개 다 무거운 거니까. 네. 도둑이 한 번에 두 개는 못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예, 그래서 그렇게 묶어서 다녔죠. 아니, 그나저나, 그, 짐 잃어버리셔갖고, 그, 바로 찾으셨어요. 비행기에서 하루 늦게 왔어요. 네. 팁인데. 네. 그 모든 항공사는, 그, 짐이 하루 이상, 10시간인가 이상 늦으면은. 네. 그러면 이제 급한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네. 그 일정 구입한 물건은 보상을 해줘요. 그래요? 그러니까 필수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옷이 없잖아요, 아예. 네네. 옷까지 약간, 금액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좀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이제 옷이나 뭐, 예를 들어서 면도기 뭐 이런 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상이 돼요. 아.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항공사에다 보내놨어요, 영수증. 일단 급하게 좀 구매하시고서, 그 다음에 영수증 보내면 나중에 처리해주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짐이 안 와서 옷이 없어요 뭐 이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옷을 사세요. 그러니까 미리 좀 금액은 확인해 두셔야 돼요. 금액이. 네. 그 보상 가능 금액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미리 좀 확인을 해서 그냥 사세요. 그러면 근처에 좀 새끈한 샵 가가지고 가격 맞는 한도에서 사세요. 예. 네. 그러면 또 10시간 이상 늦으면 보상이 돼요. 근데 저희 24시간 가까이 늦었기 때문에. 야. 보상이 될 예정이에요, 그 금액이. 그, 필수품만 되나 보죠? 뭐, 숙소 정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예? 숙소 같은 건 안 되고, 필수품만 되나 봐요. 뭐, 어차피, 그, 금액 안 내는 숙소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약간, 그, 막 이래, 보통 여행 가면 숙소는 좀 정해놓고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제 가방이 없어서 불편한 거. 전체 금액에서? 예. 그러니까, 가방이 없어서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산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보상이 되죠. 국내에서 여행. 네. 그 국내에서 환전 같은 거 하면 은행 따라서는 그 환전하는 곳에서도 그런 보험을 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 그 환전에서 들어주는 상품은 너무 서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가 좀, 근데 항공사는 또 단점이 해외 항공사를 쓰시면은 또그 수수료가 떠져요. 또 환율 수수료가 떠지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가지고 서류가 귀찮으시면 항공사 쪽으로 아니면은 항공사의 그 수수료가 귀찮은 좀 불만이시면은 보험사에 서류 다 준비해서 내시면 됩니다. 한 20만 원까지 되더라고요. 그 국내 보험사에서 괜찮네요. 20만 원어치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금액은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도는. 그래서 그 항공사랑 이제 그 보험이랑 잘 비교를 하시면 그러면은 그럴 때좀 필요한 거를 구입하실 수 있다. 뭐 이런 거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생활의 팁. 아니, 그 여행 사진 올리시는 거 보니까 페이스북에 주로 올리셨잖아요. 보다 궁금해진 게, 처음에는 사진 찍으셔갖고, 아, 호텔에 가서 올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인터넷 속도가 빠르니까. 근데 나중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시간으로 올렸죠.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심을 샀어요. 데이터 유심을 샀습니다. 네. 네, 데이터 유심을 사셔서. 데이터 유심이 싸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어서 국내에서 무제한 데이터 로밍 심을 가져가시면 하루에 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제가 산 유심이 이제 그 H3G라는 업체 건데, 이제 그 심은 한 달에 25기가까지 쓸수 있어요. 오, 좋다. 근데 문제는 속도가 3G라서 좀 느리긴 한데, 뭐, 그 지역에 따라 속도 차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래도 뭐 올릴 수는 있으니까. 얼마나요? 4만원? 4만원 싸네요. 이 정도 돼요. 환율에 할 따라 변동이 만하네요, 있지만, 그러니까. 예, 바꿀 만한 거는 한 번에 써서 한달 동안 쓸수 있는데, 저 지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날 말까지 액티베이트 돼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이게 어떤 것들은 쓰다가 남으면은 있어요. 네. 다음번에 다시 가가지고 쓸수 있다 그러던데 이건 그건 안 되나 아, 얘는 한 달이란, 액티베이트 되면 한달 기간이 있어요. 이런 거 구매 팁좀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가서 그 현지에 있는 이 통사 가시면은 데이터 유심 많이 편해요. 근데 이제 언어 같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언어가 도저히 자신이 없다 그러면 국내에서 미리 사갖고 가세요. 그 소스 있으면 해외 유심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많이 나와요. 가격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사서 그 현지에 가서 심을 꽂으면 액티브. 한마디로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유심을 빼고서 네네. 끼게 되면은 바로 신호가 잡히고. 예, 그런데 이제 가끔 설정을 해줘야 되는 스마트폰들이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은 대체로 자동으로 되긴 하는데, 이게 조금 옛날 기계들은 그뭐 APN 이런 걸 이제 써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거는 걔네들이 매뉴얼을 줘요. 아예. 심줄 때. 매뉴얼까지 싹 해서 줘요. 그러면 그 매뉴얼 보고 가서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텐데, 보통 해외에서 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쓰면 돈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유심을 아예 빼버리고, 새로운 걸 넣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문제가 국내 전화를 못 받아요. 국내에서 오는 전화를. 그쵸, 예. 그거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건 안 되죠. 네네. 그러니까 현지에 전화번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호텔에 전화하거나 이럴 때 되게 편해요. 그냥 거기 전화번호 누르면 가니까 되게 편한데 이제 국내에서 오는 전화를 못 받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저기 집에 쓰시던 일반 전화기 쓰시면 거기다 그 심을 꽂아서 가져가세요. 전화 받는 거 전용으로. 얘네 어차피 데이터 안 쓰면 되니까. 아, 그럼 이건 데이터 유심이 아니라 전화까지 되는 유심인 거네요? 네. 그럼 그게 네, 정해져 전화. 있겠네요. 월에 얼마 몇 기가고. 그러니까 전화 양은 정해져 있고요. 전화 메시지 양 같은 거다 정해져 있는데, 데이터가 이제 25기가라는 게 커서, 이제 그걸 가져갔죠. 아니, 그럼 이거 되게 억울하다. 3G라 그래도 월에 25기가에 4만 원이면 엄청 싼 거잖아요. 그렇죠. 국내 거랑 비교하면. 뭐, 국내는 그렇죠. 무제한까지 가니까. 그렇죠. 아무리 무지하지만 그 열흘 동안 25기가 못 써요. 3G로 그것도 절대 못 써, 절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 쓰시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아, 예. 여행가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여쭤봤고요. 네. 두 번째는, 그렇게 여행가서 사진 많이 찍으셨으면은, 사진 많으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일단 사진은 전체적으로 그 외장하드로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니, 나스에다 다집 밀어 넣었어요. 왜냐면 집 사람하고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 안에서 공유는 나스가 일단 클라우드보다 빠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나스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폴더를 클라우드에 걸었어요, 그냥. 나스를요? 우리는 원드라이브 쓰잖아요. 네. 테라를 쓰기 때문에 그 정도 올리는 거는 껌이에요. 그래서 그냥 걸어놓고 놔뒀어요. 그냥 아침에 깨니까 다 들어갔더라고요. 나스랑 원드라이브 두개 쓰시는군요. 예, 그 나스를 쓰는 거는 그 이제 집사람하고 공유하는 게 주고요. 빠른 속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활용할 때 그게 아무래도 더 속도가 나니까 그냥 나스에다 넣는 거고. 클라우드에 넣을 때는, 제가 어디든지 가서 제 폰으로 바로바로 보면서 뭐 어디서 업데이트를 하든지, 뭐 올리든지, 편집을 할 때는 폰에서 봐야 되잖아요. 나스가 좀 불편해요. 폰에서 들어가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드라이브 다 올려버렸죠. 근데 앞으로도 뭐야, 1테라짜리 클라우드가, 그러니까 무제한 뭐 1테라 이런 클라우드가 늘어나면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늘어날 거예요. 그냥 다 없애. 올려버리고, 날짜별로 다, 그리고 다 나라이브 쓰잖아요, 그게 날짜별로. 날짜별로 다 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속편하게 그냥 올려버렸어요. 어디다가 뭐, 그냥 하기도 귀찮고. 저는 뭐 여행 가게 되면은 이번엔 드론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론 사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드론은 조금 그랬고, 액션캠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액션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내 눈앞에 떠 왔는데 그걸 순간 포착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은 재밌는 상황이 오잖아요. 막 어떤 상황이 와서 이거를 사진을 찍으면 이제 폰을 꺼내서 이제 찍긴 하는데 폰을 꺼내서 막 찍긴 하는데 아, 여기서 액션캠이 있어서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근데 그러면 액션캠을 들고 다녀야 되나요? 머리 붙이든지. 그래서 고민이었어. 아, 이 스파이캡을 하나 샀어야 되나? 선글라스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닌 것처럼. 그걸 하나 샀어야 되나? 아무리 액션캠이라도 24시간 동안 그 켜놓고서 들고 다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 액션캠이 꼭 동영상을 찍어야 되냐? 그러니까 말이 액션캠이지 액션 카메라처럼 이제 샷을 그 정도 사이즈에서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내 시야랑 비슷한 시야로 그냥 사진을 딱딱 잡아줄 수 있으면 그거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뭐 30분 돌리고 이거 크게 의미 없어요. 영상을 찍을 때 이미 내가 마음에 먹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폰 꺼내서 찍으면 돼요. 근데 액션캠은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샷 찍는 개념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구글 글래스가 있으면 진짜 편해요. 그쵸. 구글 글래스는 티가 나서 그렇지 있었으면 편했겠죠. 올해 안에 하나 장만해야지. 구글 글래스 일단 기존 버전은 단종이잖아요. 이번에 뭐 소니에서도 만들고 많이 만드니까 예. 기다려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나가셔가지고는 이동하거나 그러실 때 구글 지도 많이 쓰셨겠네요? 기본적으로는 그 구글 지도가 메인이었죠. 내지도 기능 써가지고 가고자 하는 곳다 찍어놓고 그러면 이제 내 위치가 딱 나오니까. 요즘에 내지도가 좋아져서 그 해외에서 내지도에서 내가 찍어놓은 지점을 누르고서 그냥 그 경로 추적이 다 돼요. 예, 옛날 내지도에는 경로 추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구글이 내비게이션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해외에서는 그 내지도에서도 바로 그 경로 추적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찍어놓은 내 위치는 항상 거기 나오니까 내 위치 딱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 내가 미리 찍어놓은 여행지를 딱 찍고 그냥 경로 추적하면은 방향이 쫙 나오니까 그리고 그 대중교통도 나오니까 같이 그거 보고 그냥 가면 돼요. 대중교통 버스 시간표도 다 나오고요. 뭐몇분 남았다까지 나와요. 네이버 지도로 네이버 지도. 그쵸? 거의 해외에서 네이버 제도 이상의 효과를 받고 있죠. 이번에 스마트 원 타임 원팁 그거 한번 해주셔야겠는데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그 내지도는 정말 좀 고민 중이에요. 국내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었는데 제대로. 이게 샷을 찍으셨어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그게 참 괜찮게 잘 보이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좀 어설프게 나오니까 참 아쉽죠. 물론 해외에서도 100%잘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나라에 따라서 조금 어설프긴 한데 그래도 꽤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그 해외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해외 그 유명 관광지에는 거기에 좋은 앱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자기네들 관광을 위해서 네. 로마 버스 뭐 이런 거라든지 어, 이번에 스위스의 그 기차 앱을 써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왜요? 왜? 어, 스위스 기차 앱은 네. 이제 그 역 여기 쫙 표시되고 기차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가 표시가 되거든요. 아, 네. 예, 그럼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게 표시가 되는데 그 기차가 딜레이가 되면 거기에 계속 표시가 나요. 몇 분이 그게 그냥 앱상에 딱 떠요. 네. 이 기차가 몇 분 딜레이가 됐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마지막 종착지 도착 시간은 딱 맞아. 달린다는 거네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시간 어떻게든 맞춰 끝에. 아 그리고 그 걔네가 터널이 많잖아요. 그게 GPS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맞을 거라고 가정하고 점이 움직여요. 어. 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정확하다 이거지 어떻게 되든 기차가. 그러니까 그냥 앱상에 이렇게 빨간 점이 움직여요. 기차가 이동하는 네. 게 그 지도상에 그러니까 그 일자로 이제 쭉 그려져 있고 일자 역 이름이 쫙 있거든요. 그럼 위에서부터 이제 빨간 점이 내려와요. 쫙 이제 기차가 내려오는데 그게 터널 속에서도 내려와요. 어. 그러니까 GPS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걔는. 그 시간에 딱 그 시간에 맞게. 그러면 그 시간 도착을 해요. 근데 그게 딜레이 될 것 같다. 그럼 옆에 딱 떠요. 딜레이 된다고. 몇 분 딜레이 됐다고 딱 뜨고 이게 뭐. 자동으로 조정이 돼요. 이 시간 딜레이가 발생을 해요. 어, 이게 웬만큼 지네 자기네들 시스템에 신뢰가 없으면 못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지하철에 그 요게 와이파이 터집니까? 아, 아. 기차에서? 안 터져요. 안 터져요. 네, 로마 안 터져요. 예. 네. 저는 이번에 울산 내려가면서 KTX 타고 엄청나게 감동했는데. 아. 이 정도, 이 정도로 어플리케이션을 개판으로 만들다니라 그래서. 아, 작년하고 네. 바뀌었더라고요. KTX에서 그 와이파이를 네. 쓰려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돼요. 네, 폰에서? 다운받, 네, 폰에서 다운받고 나서 네. 사용을 하다가 더 사용하려면 광고를 봐야 돼요. 아, 저도 세 번 써봤어요, 그거. 네, 이게 도대체 뭔 짓인가? 네, 근데 확실히 네트워크 상황은 뭐가 돼도 한국이 좋아요, 거기보다. 거기는 지하 가면 일단 다 끊기고요. 네. 어, 조금 전까지 3G도 막 간들간들 할 때도 있어요. 지하 같은 데 가면. 네트워크가 막 2G로 바뀌었다, 3G도 바뀌었다, 그래요. 아니다고. 앞으로 여행 가실 분들은 그 스마트 원타임 원트에 아무래도 여행 갔다 오신 내용이라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해 주실 것 같으니까요. 어, 오늘 112편을 녹화를 했는데요. 네. 어, 여기서 그것도 여행 관련이에요. 이번에 하면서 제가 어, 재밌게 쓰는 게 있어서. 구글 서비스가 있죠. 재밌게 쓰는. 아, 기대됩니다. 네. 어, 구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글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구글이 아마존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어, 그 구글이 이제 모바일 검색을 하면 네. 상품을 검색을 하면 구매 버튼이 나오게 바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상품을 검색하면 구매 버튼이 바로? 네, 그냥 검색 결과에 구매 버튼이 뜨는 거예요. 아, 네. 어, 이게 이제 아마존이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막 증가를 하면서 증가시키면서 이제 아예 그냥 사람들이 상품을 구글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에서 검색하는 이제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갈수록 이제 점점 그 아마존보다는 구글보다는 아마존에 직접 검색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니까 구글은 이제 광고를 먹고 살잖아요. 네. 자기들한테 많이 검색을 해야 그 광고비를 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아마존 가서 검색을 해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자기 쪽에서 검색을 하면 구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글에서 검색하면 아마존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원래 구글에서 상품을 검색해도 아마존이 많이 나와요. 근데 구매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자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러니까 판매자가 이제 아마존,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구글에 또 돈을 또 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구글에 입점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어, 뭐, 좀, 모양새는 좀 다르겠지만, 아마존이랑. 그러니까 뭐, 광고 비용도 그만큼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은 마치 자기네 안에 쇼핑몰이 있는 것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존이 또 부담을 느끼겠죠. 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된 거 못 봤는데, 이게 15일 날 이제 처음 기사가 났어요. 네. 기사가 났는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검색하고 클릭하고 배송까지. 근데 그 배송을 구글이 지원할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구글 검색을 통한 구매에 대해서는 배송까지 구글이. 최근에 이제 구글도 배송 쪽을 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구글이 일종의 쇼핑몰처럼 작동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존 또 고민을 하겠죠. 이제 구글에서 가는 걸 이제 근데 이렇게 큰 회사들이 싸우면 소비자들은 좋아요. 뭔가 따지고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그 사이트 연결 수수료를 원래 받거든요. 사이트를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검색 광고 수입만큼이나 이제 더 커지겠죠 이제. 네,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이버 지식 쇼핑 생각나고. 아 이거 그거 생각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이거 네. 기사가 나오고서 네이버 지식 쇼핑이 생각하시는 분 대단하고 사실은 한국에서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이버에서 원래는 검색만 해주다가 그다음에 자기네들 커지게 되니까 지식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네. 거기 안에서 또 구매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사이트로 넘겨주되 네이버 체크아웃이라 그래갖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서 결제하면 또 할인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 있던 서비스가 해외에서 늦게 했는데 나중에 먹는 건 해외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 싸이월드가 대표적이잖아요. 그 시대에 싸이월드가 왕이었어요. 모든 서비스에 내가 보기에. 그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딴 데가 그거 따라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여담으로 참... 얘기하자면은 아까 아마존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작년까지는 이슈가 됐던 게 쇼러밍이라고 해서 네네 네, 한참 이슈가 됐었죠.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는 보기만 하고 결제는 온라인에서 한다. 네네. 근데 이게 최근에 한 1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보고자료들이 나오는 게 보면은요 그 역쇼러밍이 오히려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검색은 아마존이 편하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그렇죠. 모든 물건들을 검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간다. 오프라인 매장의 직시성. 그렇죠.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는 온라인만큼 할인해줘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그 오프라인 매장은 대한 그 비용적 문제는 사실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격차를 얼마나 내느냐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자리세, 그러니까 월세라든지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하고서도 그렇게 싸게 팔 수 있느냐, 또, 네. 그게 이제 차이를 얼마나 줄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발품을 팔아서 매장을 가서 사는 거하고, 배송을 기다리는 거하고, 네. 이제 이런 좀 편리함? 이런 거에 차이가 이제 그런 걸 주기 시작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물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은 온라인이 더 낫고요. 어떤 물건은 오프라인이 더 편하고.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 워낙에 배송이 확실하니까, 하루면은 네. 보통 배송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땅바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존은 오히려 또 고민인 거는, 자기네들이 보면 그런 플랫폼이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프라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 배송을 좀 빠르게 해주는 것들 당일 배송 그 네, 뉴욕에서 한다는 당일 배송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그 당일 배송 하지? 아 뉴욕 그거 지역이 제한돼 있어요. 예 당일 배송 구역은 아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당일 배송 예 그래서 뭐 당일 배송 우리 책 하듯이 하는 거지 뭐 책 배송 당일 배송 몇 시까지 하면은 그날 보내드리는 안 해주잖아요. 잘 안 와. 어, 근데 사실 그거 클레임 해야 돼요. 당일 배송 된다고 써놓고 안 오면. 네, 아, 근데 그게, 뭐 국내에서 그러긴 한데, 딴 얘기긴 한데요. 택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택배기사들도 욕먹잖아요. 그렇죠. 택배기사분들이. 그분도 참 많이 힘든데, 네. 하루에 처리하는 물량에 비해서 받으신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기는 하죠. 그렇죠. 있죠. 물론. 네, 전화도 안 주고 앞에다 놓고 가버리고 그러시는 분들 분명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글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자주 시키다 보면은, 맨날 같은 분을 또 보니까. 그렇지. 네, 그것도 민망하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정말 잘하는 애들이 쿠팡이 잘하죠. 쿠팡에서 혹시 시켜보셨어요, 요즘에? 아, 요즘에 안 해봤어요, 쿠팡을. 어, 애들이 기가 막힌 게, 로켓 배송 시작하면서, 그거 다 친절해. 걔네 정직원 아니에요? 그냥 직원 아니에요, 거기?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확인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트럭도 걔네 트럭 쓰잖아요. 그냥 쿠팡 네. 트럭 쓰니까.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사이버 알바라도 고용된 알바겠지. 그러니까 네, 그 택배사들은 트럭을 자기네 걸 쓰게 해요. 예, 예전에 제가 택배에서 알바했을 때에도 네. 제가 그게 있으면 차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도색 이런 것들 하고서 네. 차량으로 택배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면 좀 봐야겠지만 근데 걔네가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꼭 통화를 하고 앞에 어디 다른 데에다가 놨다 하면은 현관문에 놨다라면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거잖아요. 사진 찍어도 보내기 좋다는 거. 여기 있다. 네,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서비스 사업인데, 그 신뢰도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네. 뒷단에 가서 데미지 입히는 게 크거든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얘네가 쇼핑몰로 진출을 하고, 기존 쇼핑몰들이 뭐 구글이나 네이버의 도움을 받아갖고 활성화될 수도 있겠죠. 네이버에서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게, 뭐 플리마켓. 네네. 얘네들을 좀 후원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구글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알리가 더 문제야. 알리는 저희가 한번 크게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네. 사방에 적이, 그러니까 적이라기보다는 사방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그 유통 그리고 네. 쇼핑 이런 게 변화를 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빨리빨리 되고 있는 걸 좀 빨리 받아들이고 변해야 되는데 기존 틀이 참 되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개선은 하는데 이 패러다임 변화를 받기는 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리스크가 있는 건 맞는데 네. 그쪽이 그러니까 그 다른 업체들이 변하는 거에 비해서는 참 속도를 못 내는 게 아닌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만일에 지금 당장 아마존 코리아가 열리고 맞아. 구글 코리아가 미친 척하고 국내에서 쇼핑을 시작한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 다른 데들은 생각보다 더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걔네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지금보다 지금도 힘들겠지만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고 아마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외국 회사 국내에 들어온 것 중에 재밌는 회사 있잖아요. 이베이 옵션 지마켓. 색 같은 하나? 네, 색 같은 하나. 각각 지금 다른 거 유지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 게다가 자기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네, 참 재밌는 회사들이 많아. 그러면 국내 있는 회사들은 좀 속도가 좀 느리고 많이 빨라지긴 했습니다만 대응이 좀 느린 것 같은데 오히려 외국계 글로벌 회사들은 정말 좀 빠른 것 같아요. 특히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좀 움직이죠. 요즘에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 기사가 이번 주에 한 사실 이번 주에 몇 개 소재를 골랐지만 더 많아요. 네. 소재는 계속 나오고 기사가 많아 힘들어. 뭐 구글 얘기 나온 김에 제 쪽에서도 좀 관심 가는 걸 두고 봤는데요. 이미 얘기가 나왔었던 것들입니다. 애플워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구글에서 애플워치용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네네. 근데 그 첫 번째 버전을 호환 버전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iOS용 구글 뉴스하고 날씨 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얘기 따르면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수집된 뉴스 목록하고 현지 기후 정보를 제공하던 앱을 애플워치에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단한 목록이라든지 사진 썸네일 이미지를 보내준다라든지 그리고 뭐 애플워치 글래스라는 앱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급 기능까지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기사 수는 계속 제한이 된다라고 하네요. 나중에는 그 애플워치는 그게 있잖아요. 꾹 누르는 거. 네. 살짝 누르는 거, 꾹 누르는 것들. 예, 세게 누르는 걸 포스터치라고 하는데 네. 이걸 통하면은 한 번만 눌러주게 되면은 사파리 인기 목록으로 보내버려가지고 나중에 좀 읽을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클리핑해주는 서비스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구글이 사실은 이제 구글은 플랫폼을 가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전혀 어떤 뭐 자기들이 의향만 있으면 어떤 플랫폼에 앱 다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크게 그렇게 부담스럽게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존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앱을,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지원된 앱이라면 네. 애플워치용으로 다 끌어집어 내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시사점은 그거 같아요. 일단 구글이 말했던 걸 지켰다. 지키고 있고 그 시작점으로는 좀 애플에서도 거부감이 크게 없을 만한 것들, 뉴스랑 날씨 정도? 이 정도를 슬쩍 보여준 게 아니냐 싶기는 하고요. 이 다음 스텝은 당연히 이제 애플워치하고 안드로이드 폰을 호환시키는 것들이 나오겠죠. 저는 그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웨어를 아이폰에서 쓸 수 있는 그것도 구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혹시 좋지만 후자는 조금 더 불가능하지 않을까? 있게 안 해줄 것 같은 부분? 후자는 애플이 안 해줄 것 같아. 왠지 네. 그에 허가 안 해줄 것 같아. 또 애플이 내려 그랬다가는 뭐 난리가 날 테니까. 네, 애플 프로와치 요즘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폰 사고 이미 뭐 안드로이드 폰 보급률이 엄청 나니까 예. 그랬던 사람들이 애플 프로와치를 쓰기 위해서 아이폰을 사겠느냐. 그건 좀 의문이 갈 것 같아요. 그게 쉽진 않죠. 그 아이폰 가격도 가격이고.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 4, 그니까 그 요즘에 보니까 아이폰을 한 3, 4 정도 쓰시다가. 네. 안드로이드 넘어갔다가. 이번에 6로 딱 다시 돌아오신 분들. 아, 진짜, 네. 적응하기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조금 깊게 쓰신 분들은. 네. 안드로이드 폰을 깊게 쓰면은 좀 파잖아요, 좀 이렇게 그 안드로이드 폰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막 폴더 구조도 다 보이니까 그것저것 하다 보면은 아이폰 가면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막 헤어 있는 거죠. 답답하죠, 답답하다고 느끼고 그렇게 되시는 경우가 좀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플 쪽에서 이번에 뭐 계속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애플 워치가 성공을 했다. 네. 당연히 애플 워치를 쓰고 싶으면 아이폰을 써라. 그런 식의 정책으로 간다라면은 계속 맞겠죠, 반대로. 맞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상황을 보니까 그것보다는 일단 스마트워치 시장을 더 키우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한다라면 뭐 막을 이유는 없겠죠. 일단 애플워치가 많이 팔리면 되는 거겠죠. 제 생각에는 그냥 막을 것 같아요. 애플의 성향을 봤을 때 네. 그냥 풀어주시는 건 참 쉽지 않지 않을까. 그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애플워치 하루 판매량이 그 작년? 1년 동안 팔았던 스마트워치 수를 넘겼다면서요? 네, 맞아요. 하루 만에. 네, 그런데 이제 뭐 국내 언론사나 이런 데에서는 나오는 것들이 뭐 애플에서 의도적으로 물량을 줄였다라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 위주로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애플워치라는 기기가 국내에서는 네. 많이 안 팔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폰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기사가 한국에 많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아이폰 가지고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오,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든 안 나오든 국내에서 많이 안 팔려요, 어차피. 생각보다. 한 다음 달 정도면 이제 들고 다니신 분들 주위에 보이기 시작하겠죠? 네. 네, 곧 들고 다니는데, 이제 그분들이 들고 다니실 때 편의성을 얘기를 하냐? 네. 아니면은 그냥 뭐, 그냥 시계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런 거는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이거 있어야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네.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그 각각 안드로이드에는 뭐 이게 편하고 저게 편하고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네, 과연 아이폰 유저, 그러니까 애플워치 유저분들도 그런 식으로 그 편의성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했을 거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국내 분들이 관심을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또 가르겠죠. 또 블로거들 막 이런 분들 실사용기 뭐 이런 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네. 오히려 애플워치를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좀 발견하거나 편의성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또 안드로이드에서 갖고 오면 저희로서는 좋은 점이죠. 그렇죠. 뭐 구글 얘기가 하게 되는데 구글이 손을 안 대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만 계속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거는 구글은 자기네들이 광고회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전체 광고 시장에서만 보자면 구글에서는 독점은 아니거든요. 예, 재밌는 거죠 그게. 그러면 분명 인터넷 시장에서 독점인 것 같은데? 당연히는 광고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광고로 봤을 때 우리는 되게 작은 영역이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죠. 예, 맞아요. 그랬던 구글한테 요즘 문제가 좀 생겼다고요. 예. 일단은 그 이스라엘의 샤인이라는 회사가 샤인? 소프트웨어를, 샤인. 네. 이라는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했어요. 이 소프트웨어는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근데 PC용 광고 차단 소프트웨어는 많잖아요. 원래? 네. 근데 얘는 모바일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모바일 광고 차단해본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얘네가 이제 그 자기네들이 만들었으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네. 있는 이 통사들을 접촉하면서 이제 팔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앱 장사를 하는 거죠 이제 얘네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광고 차단을 해서 구글이나 뭐 지금 이제 AOL이 뭐 버라이즌에 먹혔다 그러지만. 이런 애들이 그 광고 띄우는 걸 다 막는 거예요, 이제. 광고를 이제 대놓고 막겠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구글이 그런 트래픽을 먹는 거잖아요, 광고라는 게. 그리고 그 이익을 걔네가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구글이 이제 그런 이익을 가져가지만 자기들한테 주는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신사들 좀 구글이 못 마땅하긴 해요. 왜냐면 자기들이 뭐 안드로이드 폰을 팔고 하면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자기네들을 망 사용하면서 가져가는 이득을 자기들이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쉐어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거를 맞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의 그 이통사는 맞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거죠. 와. 그러면은 이제 이용자들이 그거 차단을 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광고 뜨는 거 되게 짜증나잖아요. 이래저래. 그러면 진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 팝업, 그리고 뭐 자동 재생 비디오. 이런 팝업들 다 막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통신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요금의 한 10, 그러니까 데이터 소모의 10% 정도는 광고가 속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이제 그거를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차단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리고 차단하겠다고 나섰는데 구글은 이제 또 거기 할 말이 있어요. 이제 이동통신사 쓴 앱들은 그 사람들이 보는 광고비를 내가 받아서 그 서비스를 재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앱 비디오 이런 거 다 그런 거 만드는 거 뭘로 만들겠냐. 그런 이통사 이용자들이 보는 광고가 그런 거에 수익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그런 걸 제공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통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니네들이 돈을 버는 거 아니냐라고 구글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재밌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골치 아픈 거는 이 광고를 차단하는 거는 일종의 그 망 중립성이라는 거에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망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정보를 차단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인터넷 유통 정보를 차단한다는지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통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막는 걸 한번 보여줬다. 그러면 구글이 우리랑 대화를 할 것이다. 땡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가 우리 트래픽을 쓰니까 거기에 1%라도 내놔라. 0. 몇 프로라도 내놔라. 그거에 먹는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지금 하는 게 PC 쪽에서는 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PC에 그 광고 차단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네. 네, 광고 차단 프로그램들에 그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돈을 내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콘텐츠를 일부 열어주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특정 성격의 광고는 좀 띄워주는 걸로 해서 돈을 실제 지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괜찮네요. 막지 말아달라고. 네, 요거 막지 요런 거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거는 좀 막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이걸 채널 업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막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걸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실제로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제가 좀 그냥 감히 얘기를 해보고요. 네. 그냥 짐작이지만. 근데 뭐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은, 그 예를 들면. 네. 그 구글에서, 아니 그게, 얼마 전에 어디였었죠? 그 중국에서? 레노버. 네, 레노버보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폰 OS를 제공을 하니까, 그럴 바에는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다가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우리 광고 계속 보게 되면은 통신비 인하해준다라든지 그런 지원을 해줄게 라고 혹시라도 가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네. 프로젝트 파일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쟤네들은 광고를 못 보는 대신에 비싸게 네. 가져가고 네. 우리 편하게 해줄게. 우리 거 써. 이렇게 돼버리. 뭐 이건 좀 과장된 얘기지만. 네, 화장 얘기지만. 뭐, 도전적으로 갈 수도 있죠. 넥서스 7 공짜로 줄게. 광고 한 방. 그쵸. 광고 보면은, 지금 그, 뭐야, 킨들 할인해주는 것처럼. 네. 광고 에디션이라고 나오는 거지. 아니, 뭐, 안 쓸 때는 예를 들어, 지금 막, 갑자기 달나라로 가고 있긴 한데. 네, 구글 핸드폰을 사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안 쓰고 있을 때는 계속 팝업창이 뜨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마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죠, 그런 게. 제일 처음 첫 화면에, 그, 슬림 모드에서 전원 버튼 누르게 되면 광고 같은 어플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걸 꽤 많이 수익을 봤었는데, 뭐 구글에서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죠. 폰에 잠금 화면에 광고를 띄운 거를 이제 구글이 할 수 있어요. 네, 구글이. 우리 마치 그 성우님 지금 쓰시는 거 하루에 한 번씩 나사에서 주는 배경 화면을 바꾸듯이. 네, 그렇죠. 네, 그런 광고를 구글이. 그러니까. 그 대신 폰값 할인해주고. 네, 막 공짜로 줘버려도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올해 그 기업 온라인 광고 지출 규모가 75조 정도 돼요. 75조예요. 네. 온라인 광고 지출 규모 기업들이. 네. 뭐 이런 정도면은 뭐 웬만하면 웬만큼은 그 비용을 투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럼요. 이걸 꺾기 위해서. 네. 내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 이거 맞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구글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아, 이게 이제 머리 좋게 건드려야죠, 이제. 지금 너무 하는 게 많아요, 구글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분야가 너무 다양해서, 그, 치고 빠지고 할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통사들이 너무 자기네들 망하는데 너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처럼 이렇게 생각의 폭을 좀 넓게 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만들어놔, 이거랑 딱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한 나는 기존의 기업들은 그런 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른쪽 치고 왼쪽 치면 이제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지금. 왜 얘네가 이걸 해?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는 생각 많이 해요. 제국이 됐으니까 이제. 지금 저 위에서 노는 애들이 워낙 근데 이 위에서 노는 플레이어들이. 네. 사실 좀 고착화됐어요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페이스북, 구글, 뭐 그 삼성도 이제 뭐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죠. 네. 아마존 뭐 이런 플레이어들은 이미 그 일정 단계를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거성처럼 나타나고 있는 MS가 있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회사들이 점점 비슷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가다 보면 서로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파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내가 이 파일을 파일이 꽉 차면 딴 파일을 넘어가고 꽉 차면 딴 데로 뛰고 그러니까 블루오션을 계속 찾는데 블루오션에 또 기존 플레이어가 있긴 있거든요. 완전 블루오션 아니니까 또 그것도 한바탕 또 전쟁이 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직. 이게 재밌는 게 진짜 역사하고도 좀 비슷한 게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러셨잖아요. 원래 그 제국주의라는 얘기 나오게 된 이유 자체가 네. 뭐 물건 팔다가 나중에 팔 데가 없으니까 너무 많아졌으니까 나가갖고 식민지 만들고 난 다음에 식민지한테 물건 팔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성장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후발주자들이 끼어들어서 국력도 많이 가지고서 내부정부도 다 끝났는데 팔 데가 없다 보니까 쟤네 땅 뺏어야겠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순환이었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진짜 그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전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회는 데가 있으면은 결국에 그쪽에다가 많은 물건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까 고착화 혹은 플레이어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선점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누가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꽉 찬 것처럼 보여도 또 새로운 분야는 또 등장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시장이 꽉 차 보이지 않은 시장이 있었어요. 우리 살면서 항상 플레이어는 많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시장이 열리면서 그 기존 플레이어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이 거죠. 뭐냐를 찾는 거를 근데 지금의 그 대형 플레이들의 문제는 그 새로운 시장을 찾는데도 혈안이 돼 있어요.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고민하면서 계속 새로운 걸 뛰어들어. 그러니까 기존 플레이어들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애들, 그런 거대 애들한테서 벗어나려면 좀 또 다른 방향.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이제 또 자금이 또 이렇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 머릿수, 막 이런 것도 고민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R&D고, 네. 새로운 기술 발전으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 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꼭 R&D만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R&D가 그 근간이 되죠. 그 의미에서 정말 손정의 로봇은 대단합니다. 하여튼, 빨리 SF 소설 그 밀린 거를 다 보든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이 옛날에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왔나 이런 거 좀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제국 얘기 이렇게 해봤는데 그 MS가 또 최근에 행보를 하나 보였죠. 그렇죠. MS가 이제 10에 대해서 그 거의 최종 버전에 가까운 업데이트를 했어요 최근에. 그런데 업데이트가 한 것까지 좋고 그리고 이게 버전 7개인가 나와요. 막 모바일 버전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이게 마지막 버전이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10 이상은 안 내놓겠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MS 임원이 이그나이트 행사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원래 윈도우가 85년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 1.0이. 그리고서 이제 지금까지 왔으면은 이게 몇 년이야? 30년 동안 지금 윈도우가 뭐예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윈도우가 개발이 돼서 왔는데, 갑자기 이제 더 이상의, 더 이상의 버전은 없다. 이렇게. 이건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윈도우 10 이후에 버전이 없다라는 거 얘기를 했어요. 네. 윈도우 10 이후에 버전이 없다는 말이, 과연 11이라는 게, 그러니까 11이라는 건 안 나온다고 보고, 네. 이상 업데이트는 없을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업데이트 해준다. 업데이트, 왜냐면 지금 OSX가 계속 OSX잖아요? 네네. OSX 상태에서 지금 버전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지금. 이거 흉내내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예, 이거, 요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에서 완성했다는, 그러니까 OSX 10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좀 힘들어요. 윈도우 10, 네, OSX가 10이죠. OS 10이잖아요, OS 10, 정확하게 말해. 네. X가 10이니까. 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네도 호랑이를 붙이고 이러는 건 아니겠죠, 설마? 하여튼 버전은 업데이트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다음 버전이 얘기가 되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음 버전이 뭐, 레드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 버전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레드스톤. 레드스톤이란 다음 버전이 이미 있다고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윈도우 10을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될 거라고 네. 보는 거죠. 되면서 조금 코어도 약간씩 변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업데이트, 그러니까 수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장점. 얘기랑 똑같아지네. 기존에는 완전 갈아엎어야 됐잖아요. 네. 기존에 완전 갈아엎기 때문에 갈아엎으려면은 이제 유저들도 부담스럽고 그렇죠. 따라오는 개발자들도 힘들고 막 그랬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그냥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수시 업데이트를 해서 계속 버전을 조금씩 올리다가 조금 큰 업데이트면 .1 정도 하나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겠다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되겠다는 걸로 감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F라고 비슷해지는 거지 한마디로. 그 맥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무료화가 됐잖아요. 아예 네네. 계속 버전 업해주면서 무료화가 됐고 MS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 버전들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면서 이제 돈을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이야기는 98에서 XP 혹은 그 이상으로 가듯이 급격한 변화 없이 지금 상태에서 뭐 수시로 업데이트 해주겠다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사실은 사람들한테 장점으로 느껴졌다는 거는 네. 얘네들이 그 자꾸 업데이트를 하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줬다는 거거든요. OS가. 그렇죠. 뭐 iOS든 OSX든 근데 네. 다른 OS들은 사실 그런 식의 업데이트가 아니라 그 MS의 업데이트는 그 컴퓨터를 느려지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업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막 수시 업데이트가 왜 이렇게 많이 뜨고 맞아요. 그리고 왜 꼭 재부팅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종료할 때 꼭 집에 가야 되는 그리고 급할 때 키면 업데이트하라고 그러고 네. 네, 뭐 이런 현상이 계속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씩 타파해 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윈텐은 그러긴 하죠. 윈 A식 지금 그렇죠. 네. 윈텐 현재까지 버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아직 지금 최근에 윈텐을 안 돌려봤는데 컴퓨터 안에 짱박혀 있는 윈텐을 돌려본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신 이제 다음부터는 다음 윈도우에 무슨 뭐가 들어갈지 막 설레어하고 이런 게 좀 줄겠다 이런 거. 완전히 바뀌지 않으니까. 네. 뭐 갑자기 뭐 메트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뭐 그게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대폭적인 변화 그런 것도 근데 아마 할 거예요. 윈10인데 아니면 윈도우가 이름 아예 갈아버릴 수도 있겠죠. 윈도우란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직업단지 익스플로러 이름도 좀 바꾸는데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어차피 앞으로는 윈도우가 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다고 생각해요. 홀로렌즈나 이런 거를 보시면서 이제 기존의 윈도우의 스타일의 OS로 그러니까 OS가 분명히 필요하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향후에는 이런 패러다임을 깨는 OS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뭐 터치라든지 이런 작동법이나 이런 UI, UX적인 면에서 변화를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아예 윈도우를 버리고 창문을 여는 게 아니라 네. 다른 형태, 뭐 OS 이름을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타당하다고 봐요. 최근에 홀로렌즈 뭐 데모 보신 분들의 글들을 보면 너무 멋있죠. 뭐 그냥 다 딴 나라 갔다 오신 것처럼 이게 진짜 실생활에 들어오면 장난 아니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MS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MS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요즘에 설레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성훈이 안 계셨을 때, 지난주에, 네. 제가 MS편 하나 혼자 녹음했었죠. 네. 아, 같이 얘기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근데 MS는 재밌는 것 같고요. 요즘에 윈탭 사기 잘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써보면서 윈도우가 변화되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그, 과연 맥만큼 설레일 수 있을까 고민은 되긴 하지만, 좀 기대해 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왜 그, 그러니까 맥만큼의 생태계, 그러니까 생태계 네. 문제가 지금 가장 MS 이슈인데, 태블릿과 폰, 그리고 태블릿 폰 PC. 네. 뭐 이걸로 막 연결되는 그 일련의 생태계를 갖고 있잖아요. 네. 뭐, 심지어 TV까지. 그쵸. 그리고 이제 마치까지 이제 생태계가 다, 이제 다 연결되면서 오고 있는데, MS가 그 연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뭐 비슷하게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건 좀 고민이 되죠. 구글은 많이 흉내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네. MS에서 유니버셜 앱이라든지 양쪽 거를 포용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윈도우 10이 네. 10이 되게 많은 그 향후에 이 10의 결과에 따라서 MS의 향보도 많이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폭적으로 다 가려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안 사. 그래서 폰 안 사. 네. 태블릿 안 사.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리고 개발자들 앱 개발 안 해.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MS 진짜 난감해지는 거죠. 이제. 근데 오히려 그 생각해봐요. 그 MS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미 소프트웨어 시장은 점령을 했고, 그러니까 모든 거의 뭐 90%? 한 80% 정도는 PC에 다 MS잖아요. 윈도우가 깔려있는 입장에서 무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저 윈도우 이런 버전을 봤을 때에도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네, 그 MS가 가장 고민하는 건 모바일이에요. 그 PC는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모바일이 가장 심각한 문제지. 모바일에서 시장 점유가 별로 없어요. MS가. 근데 역으로 모바일에서 시장 점유를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네. 갈수록 IoT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IoT에 지금 MS 신경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네. 모바일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 IoT로 가야 되는데 이제 모바일은 사실 먹기 되게 힘든 상태가 됐고. 그 따라가려면 정말 구글이랑 안드로이드랑 iOS라는 두 가지 OS를 잡아야 되고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거니까 지금 IoT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그 IoT로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꼭 모바일이냐 이런 그것도 어차피 모바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쪽으로 빨리 넘어가서 그거에 대한 좀 추적이 아니라 가로질러 가는 거죠. 지름길을 싹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모바일은 뭔가 있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 10을 계기로 해서 모바일의 시장을 어느 정도 쌓아서 그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면, 네. 조금 애매해지죠. 조금 이제, 뭐, 그러면 다른 OS에 기대야 되는 거거든요, 모바일. 절대부터. 안드로이드에 앱싱 두고 막 이래야 될 거, 진짜. MS에서 홀로렌즈를 저가형으로 만들고, MS 폰에서 밖에 안 돌아가면 끝날 것 같아.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MS에 대한 얘기 좀 나눴는데, 그 안 계신 동안에, 네. 그 재밌는, 오셨을 땐가? 안 계신 동안이구나.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 델. 델무룩 사건이 하는 건. 기사는 봤어요. 네. 아, 저도 이거 항상 망설이다가. 네. 저는 그날 저녁 때까지 고민했거든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러다가 안 샀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정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잠깐 요약해드리면요. 아, 5월 8일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저희도 가끔 들어가는 뽐뿌. 뽐뿌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델에서 원래 공급하는 24인치짜리 LCD 모니터. 이거 네. 이름이, 뭐냐면, 샤프. 울트라 샤프 모니터라고 합니다. 저는 모니터에도 잘 모르는데, 꽤 좋은 모니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뭐, 물론 나온 지는 좀 돼가지고, 네. 많이 할인이 들어가고, 다음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하긴 합니다. 근데 얘가, 원래는 정상가가 54만 5천 원이에요. 비싼 거네. 54만 5,600원. 비싸죠. 네. 그런데 요즘에 특별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22만원이나 할인을 해줘갖고 317,900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뽐뿌에 올라온 게 여기서 더 할인이 된다 라고 올라왔어요. 오, 멋진데. 네. 거기서 사실 그 가격도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로 보면은 요즘에 더싼 모니터도 많긴 많은데. 그렇죠. 이것도 비싼데,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안 샀단 말이죠. 예. 더 싼 가격이 올라온 게 뭐였었냐? 대리 미쳤습니다라고 올라오면서. 아. 54만 5,600원짜리를 13만 6,400원에 판다고 올라왔어요. 13만원을 살만한 거죠. 네, 넘사벽이었다가 갑자기 괜찮은 거예요, 이게. 자, 어떻게 올라왔냐. 여기서 쿠폰보드가 하나 올라왔어요, 쿠폰코드가. 근데 요 쿠폰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13만 6,400원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요 쿠폰 이름이 오늘의 특가 온라인 특별 할인 쿠폰이었어요.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30만 7,000원에서 쿠폰이 또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가격이 13만원대. 한마디로 쿠폰이 적용이 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너무 싸니까.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적용이 왜, 그 할인 가격이나 특가니까 쿠폰이 이미 적용이 안 된 상태로 싼 가격이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여기에서 또 쿠폰 적용이 하나 되었다. 이게 뭐, 그래서 과연 이걸 일부러 그랬느냐, 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사람들이, 아, 이거 되겠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9일이 되고, 10일이 돼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걔네들이 잘 안 됐구나. 잘 안 됐어요. 그냥 주말이니까. 네네. 사람들이 막 신청을 하면서도, 될까, 될까? 에이, 해보자. 거의 이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질러보자. 네, 질러보자. 이거 될 것 같아. 이거 돼. 누가 이상해.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싸게 팔아봐. 대리 미쳤어. 네. 이거 행사할 수도 있지. 대리 옛날에도 그랬었어. 막 이런 난리 났어요. 그런데 돌연, 월요일 오전에 전량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전량 취소도 공식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라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서 예. 자기네들이 시스템 오류가 있었을까 미안하다 그러면서 환불을 하겠다 라고 메일 하나가 온 거죠. 사람들이 좀 마음이 아팠겠네요. 예, 그 사람들이 들무룩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량 취소가 있으니까. 뭐, 그 전까지 뭐, 가격 비교가 난 게 아니었어요. 이게 뭐가 좋아요. HDMI 안 되지만 뭘 어떻게 하면 좋고. 이 형이 다섯 대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저도 뭐, 그날 아침까지 고민을 하다가. 네. 어차피 CPU 믿는 거 계속 쓰면 되지. 고장만 났는데. 라면서. 그렇죠. 지금 잘 돌아가는 모니터를 예쁘게 탓을 했었죠. 아마, 성우님도 계셨으면 이거 샀을걸요? 저는 안 사요. 아세요? 네. 저는 안 사요. 저는 굳이 이걸 살 바에는 네. 다른 방법으로 딴 걸 사요. 어떤 걸요? 비밀이에요. 개인적으로 문의하세요. 개인적으로 문의하세요. 절대 네. 절대 외부 유출 금지. 개인적으로 문의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비슷한 걸로. 제가 무슨 회사에 다니는지 아시면 개인적으로 문의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굳이 될 걸 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 요 델에 대해서 이게 나왔는데 오늘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네. 이게 끝나고 나서 뉴스들이었어요. 네. 예, 뉴스들이 뭐라고 나왔었냐면은 델 모니터 대란 우려가 현실로 일어났다. 글로벌 기업이 이럴 수가. 분노 폭발. 델 모니터 대란 혼란 소비자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페북에서 봐도 그렇고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그렇고 별로 화가 안 났어요. 그렇죠, 뭐. 예,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요. 반쯤 그럴 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런 거죠. 일단 뭐, 믿자 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네, 찔러본 거죠. 예. 네. 그리고 거기다 대고서 고객센터랑 싸우고 요즘에 안 그러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렇죠. 옛날에서 소송을 걸겠나니 뭐니 이러는데, 그런 회사에서 다 보내줄 것도 아니고, 가격으로 망할 텐데. 뭐, 한두 번 속아봤나. 그거에 있어가지고, 얘 기사의 톤은 좀 너무, 물러갔다, 소비자들을. 소비자들을 뭔가 좀 폭도가 그런 경우는 대체로 기자가 산 게 많아. 아, 기자가 샀다. 기자가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 진짜 될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안 돼도 속상한 거지. 에이씨, 여시라 보거라 그러지.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과연 이럴 때 구매를 했다라면 그 방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놨을까 이런 데에서 너네가 실수했으니까 그래도 가격을 그렇게 표기했으니 내놓으라고 할 거면 아니면 기분 좋게 이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거냐. 물론 대립장에서는요 고도의 수단을 썼을 수도 있겠죠. 이게 만약에 고도의 마케팅 수단이었다면은 가격 한번 잘못 올리고 그거 어차피 안 해줘도 되는 거니까 이자 해봤자 인당 돈 안 되거든요. 이게 30원 정도라네. 그러니까 그 정도 광고비를 써도 될 만큼의 홍보 효과는 봤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대일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 모르는 분 많아요. 진짜로. 주문도 안 해본도 많을 거죠. 회원가입도 안 해보고. 저는 옛날에 저는 몇 번 했었거든요. 그 노트북을 한 두 개인가 사봤는데. 네. 모르는 분 되게 많아요. 거기서 그런 구입하는 방법이나. 걔네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다 구입을 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 네. 자기가 사양 선택하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 그렇게 가보면은 꼭 쉽지만은 않아요. 아. 사람들이 알아서 실습을 한 거지. 그래서 구매하는 방법을 심지어 쿠폰 입력까지 알아서 다 실습을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되는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취소해지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주문됐다라는 접수 메일도 얘네가 늦게 온대요. 바로 안 오고. 아. 예. 취소됐는데 또 왔어. 주문됐다고.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설렜지. 아, 그러다 보니까 참, 아, 이렇게 마케팅을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었습니다. 막, 괜찮다고. 아, 어쨌든 오늘 간만에 녹음했네요. 20부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 좀 했는데요. 우리 매주 진행하고 있었던, 2주 쉬었던 크라우드 예. 펀딩 얘기 또 한번 전해주세요. 예, 오늘 펀딩 제품은 하나는 그 우리 그 페이지에 올라왔던 거예요. 네.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프리라고 읽어야 돼? 아, 그거요. 네, 프리. 예. 프리는 프리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프리를 갖다 그냥 이렇게 앞에 PH를 바꾼 것 같은데. 네. 예, make the world your paper라고 되어 있어요. 아, 죽이던데. 예. 근데 얘가 이제 그 블루투스 펜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말하는 그 디지털 펜처럼 생겼는데, 얘는 실제로 펜이라기보다는 펜 마우스에 가까운 거죠. 펜 스타일 마우스에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펜처럼 생겨서, 이제 내가 어디 벽 같은 데 이렇게 쓰면은,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랑 연동되면 이제 저장이 된다, 뭐 이런 개념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이나 PC나 이런 걸 놓는 상태에서 앞에서 이렇게 쓰면은 그 글씨가 필적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블루투스로 폰이랑 연결이 돼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거 웃기더라고요. 예, 그냥 귀에다 대고 전화를 받으면 돼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되게 신기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네, 신기하던 내용이죠. 근데 저는 안 신기했어요. 그냥 왜? 펜마우스였어요, 펜마우스. 펜마우스. 펜형 마우스. 그냥 제가 보기엔 펜마우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받고요. 블루투스로 되는 펜마우스. 네. 근데 펜마우스가 블루투스로 되는 게 있나요, 이제? 없죠. 예, 네, 그 무선도 있나? 무선도 못 본 것 같은데. 무선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펜마우스가 이제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펜이라는 느낌을 못 줬다는 거죠, 그전까지. 얘는 이제 디자인을 펜에 거의 근접하게 만든 거고, 이제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게 해서 좀 특이한 모양새를 만든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딱 보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디지털 펜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좀 개념은 다르구나. 근데,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겠다. 그런 기존 디지털 스마트 펜 회사들이, 이제 네.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디지털 펜 회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좀 고민을 더 해보면 새로운 발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이제 얘는 제가 보면은 그 펜마우스라는 느낌을 왜 받았냐면 그 위에 버튼이 있어요. 네네. 위쪽에. 근데 그 자리가 묘하게 그 클릭하기 되게 쉬운 자리에 있어요. 네.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누르고 쓰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누를 때부터 인식을 하는 거야. 쓰는 네. 그 궤적을.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름 고민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이거를. 이 제품은 지금 아직 펀딩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녹화, 이 방송 나갈 때는 아직 한 30 며칠 남았겠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네. 펀딩은 이미 성공했고요. 그 10만 불이 타겟이었는데 이제 26만 불을 돌파를 했고 1,500분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펀딩을 했어요. 네. 이 제품은 지금 내년 4월에 배송이 3, 4월에 배송이 될 예정이고요. 3월이라고 돼 있고 막 4월이라고 있고 막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예. 3, 4월에 배송이 될 예정이고 지금은 189불짜리가 지금은 현재는 있어요. 그 전에 막 169불, 168불, 148불까지 있었는데 이거 다 나갔고요. 다 나갔네요, 진짜. 네, 다 나갔고, 지금 189불짜리 남아있고, 이게 나가면 219불로 올라가요. 189불짜리가 케이스까지 주는 거. 네네. 그리고 168불짜리는 지금도 파는데 케이스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케이스 필요하겠어요. 뭐 우리 케이스 따고 들고 다니시던데. 이쁜데 케이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그 밑에 보면은 그 프리 오버뷰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이제 네네 보고 있습니다. 보면 클릭과 우리 마우스핀이랑 구조가 똑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끝 찍는 게 이제 인식되면서 걔가 그 마우스 버튼이 되는 거고, 이 위에는 제가 아까 말할 때 좀 잘못 얘기한 건데, 그러면 위에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고. 맞아요. 찍는 게 레프트 마우스 버튼이라고 써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얘는 마우스다. 제 생각에. 얘는 저희는 마우스다. 영상을 이미 봤기 때문에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좀 얘기 드리면은요. 이게 뭐처럼 생겼냐면 진짜 볼펜처럼 생겼어요. 네. 펜처럼 생겼어요. 네. 저희가 디지털 스마트펜을 보통 얘기를 하고 시연을 하고 보여드릴 때 그냥 볼펜으로 쓰면은 그게 자동으로 저희 필적이 인식이 되는 거죠. 대신에 지금까지는 그 특수 종이, 도트가 막혀지는 종이를 써서 종이의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원했었던 거는 볼펜처럼 아무 종이에다가 써도 인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제품이 그런 기능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네, 맞아요. 저도 제일 궁금했던 게 여기 앞에 있었던 팁이 볼펜이냐. 그래서 이게 볼펜 심처럼 갈아 낄 수 있느냐가 제일 궁금했었는데 보면은 그건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그 영상을 열심히 보다 보니까 네네. 종이에 쓰는 게 한 장도 안 났어요. 네, 종이에 쓸 수는 없고 마우스 말씀하시는 대로 종이 위에다가 쓰면 아무것도 자국이 안 남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 지금 펀딩은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데 네. 제품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제품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얇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제품이 내년 4월이란 건 아직 완전히 완제품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시연 제품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배터리 시간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얇게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거 좀 숙제인 것 같고. 하여튼 좀 뭐 그냥 좀 처음에 기대는 너무 해서 영상보다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근데 펜 마우스로서는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디지타이저들 쓰시잖아요. 네네. 펜 마우스, 태블릿,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 태블릿 말고 이렇게 마우스 뭐라고 판때기에다 쓰는 거. 네. 네. 그런 것 정도의 용도로는 이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볼펜을 기대 안 하고. 가격이 비싸다. 그렇죠. 가격이 판가가 얼마야? 그 사실 읽다 보니까 이 판가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20만 원 정도일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펀딩 중에 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얼리버드가 네네. 그러니까 그 싱글 얼리버드가 219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20만 원 넘는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 정도 가치가 있느냐를 생각해봐야 되네요. 네. 그래서 뭐 조금 고민이 되는 제품이지만 하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소개를 해봤습니다. 저도 이거 살 뻔했어요. 네, 저 이거 볼펜 나왔으면 오 하면서 움직였을 텐데. 그러니까요. 회사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업체고요. 아, 제가 이거 제일 깼던 게 뭐냐면은 이걸로 전화 받는 거 보고 서 이거. 이게 뭐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조금 이제 이거 보다 보면은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동영상 보다가 생각이 들어요. 응? 이게 뭐지 뭐인데. 그러니까 뭐 자기 손 위에다 쓰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이상하게 안 남아. 그렇죠. 골프에 안 나와. 뭔가 좋은 아이디어인 듯 했으나 조금은 아쉬운 걸로 결론이 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예. 여기까지 발전했으면은 진짜 뭔가 나올 때도 됐겠네요. 예. 뭐 깜짝. 순간에 소원 이제 근데 그렇게 못 만드나? 그 보통 디지털 펜들이 네. 초소형 카메라로다가 인식을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 역으로다가 거기 안에서 네. 조그맣게 범위만 레이저로 쏴주면 좋을 텐데. 네, 뭐 그게 사실은 그 기준점이 항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씨를 쓰는 기준점 네. 그리고 이 펜이 떨어졌다 다시 붙을 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졌다고 볼 것이냐. 이런 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어디서부터 끝나고. 항상 시작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종이에 어느 위치서부터 쓰기 시작한 거냐. 이걸 어떻게 알 거냐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거가 사이즈가 네. 보통 A4라는 게 A4에만 쓸 거다. 그럼 좀 낫겠죠. 그런데 걔라 사람들이 쓰는 종이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종이 좌우 끝은 어디냐. 그걸 어떻게 알 거냐.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를 어떤 기준 없이 과연 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느냐. 지금은 어떤 닷치라는 걸 가지고 그냥 좌표를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초음파로, 그리고 그것도 종이 설정하잖아요 미리.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기준점 때문에 다 고민을 하는 거야. 기준점 없이 과연 어떻게 쓸 거냐. 네,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요, 좀 그래서 아쉽죠. 아쉬워서 지금 있는 팬들도 충분히 좋은데, 네,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신기원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어차피 조금. 네. 알겠습니다. 제품이 하나 더 있다고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요 제품이 조금 이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는 제품인데요. 그래요? 네네. 넥스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넥스팩. 넥스팩? 넥스팩이 뭐냐면, 네, 이걸 딱 보면 딱 떠오르는 기계가 있어요. 아라폰? 하고 딱 떠올라요. 와. 근데 아란 아니에요. 얘는 케이스예요. 케이스요? 스마트폰, 아이폰 6, 갤럭시 S5, 갤럭시 S6 엣지 세 가지 버전이 있고, 거기 뒤에다 씌우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모듈을 끼울 수가 있어요. 모듈 12가지 모듈이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모듈을 끼울 수가 있어요. 끼워서 그 기능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모듈을 뭐 보면은 그 추가 배터리, 한 6시간 정도 더 쓸 수 있다는 배터리, 그 다음에 SD카드 리더, 아이폰에서 SD카드 리더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4GB USB 메모리, 옆에서 USB 포트가 나와요. 그 모듈을 꽂아서 딱 저장을 한 다음에 뺀 다음에 포트를 딱 빼가지고 PC에다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레이저 포인트, 그 다음에 스피커, 그 앰프가 들어있는 뭐 더 큰 소리가 나는 스피커, 음주 측정기도 있어요. 아, 그거 왜 있는 걸까요? 네. 예, 그 다음에 백업 드라이브도 있어요. 자동 백업 되는. 물론 64기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핫키 모듈도 있어요. 핫키 모듈. 두 개의 버튼을 더 제공하는 거예요. 원하는 기능을 배정할 수 있겠죠. 플래시. LED로 플래시 하는 거. 좀, 아니, 대놓고 이제 플래시 전용을 쓰는 거. 네. 그 다음에 더미도 있어요. 어차피 그 안 낄 거면은 빈 공간을 남잖아요. 네네. 그걸 위한 더미도 있고.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거는 갤럭시 S6에서 쓰던 모듈을 빼서 아이폰에 꽂아도 돼요. 호환이. 괜찮네요, 그건.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 네 개 사? 너 두 개 사? 해가지고 돌려 쓸 수가 있어. 따로 다른 기계 써도. 물론 여기 있는 모듈이 아무것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밌는 네. 아이디어다. 물론 이제 폰이 두꺼워지겠죠. 그만큼 모듈의 네. 두께만큼의 두께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두꺼워지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1000mAh도 들어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배터리, 추가 배터리 1000mAh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런 모듈을 끼워서 배터리를 더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도 네. 좀 비슷해 아라랑 흡사해 보이는데, 나름 그 기기들의 좀 뭐라고 확장성이라는 거를 새롭게 생각해 보게 하는 기계 아니냐,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그 얘가 배송이 내년 1월로 돼 있어요. 네. 아이폰 6를 위한 베타는 11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라요. 준비를 꽤 오랫동안 한 것 같더라고요, 얘네가. 네. 준비를 얘네가 13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13번부터 준비를 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모델이 좀 퍼스트 버전이 나온 다음 프로토타입을 준비한 다음에 지금 이제 펀딩을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하면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리고 모듈 디벨로퍼도 키트도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듈을 만들고 싶은 사람 만들어라 이거죠. 추가. 그래서 이제 딜리버리, 그러니까 베타 버전 딜리버리는 이제 개발자 구입을 하면은 11월부터 배송이 되는 거고. 네. 완전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1월까지 배송되는 버전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재밌네요. 예, 재밌죠. 이게 아까 그거 훨씬 재밌어요. 아, 저번에 소개해준 것도 재밌었는데, 소파에다 꽂아서 쓰는 거예요. 완전. 그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 집 소파에도 비슷하게 한번 설치해볼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해보면 되잖아요. 네. USB 포트를 좀 꽂아놓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진짜 해외 사이트 재밌는 거 많고요. 국내에서도 네. 그런 것들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 저희들이 만나는 회사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플랜티 있잖아요. 네. 식물 키우는 화분. 네네. 걔는 펀딩 성공했어요. 어, 잘했네. 성공해서 100% 넘었어요. 그래서 어. 아, 축하할 일이죠.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연락이 없네요. 그래서 어, 펀딩도 성공하시고 펀딩 이제 막판 되니까 이제 바쁘셔서 그런지.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서 펀딩 하나씩 하나씩 성공하는 거 보면은 아, 네. 뭐 제가 뭐 막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아요. 네, 뭐 저희가 역할이 재밌는 분들 보고 소개도 하고 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넥스트팩은 네. 시간이 많진 않아요. 지금 펀딩 남은 게 아, 12일 네. 남았어요. 12일 오늘 자 그러니까 일요일 기준으로 12일이니까 네. 방송 나갈 때 지금 한 9일 정도로 줄었겠죠. 아 그러네요. 12일 9일 이렇게 줄었을 거고 어 얘는 5만 불 원래 골이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작게 잡은 거야? 5만 불. 근데 19만 불을 했어요. 어 많이 했다. 예, 1,300명이 지금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어 얘네들이 처음에 그냥 한번 기대를 생각보다 안 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생각보다 성공을 해서 어, 제품이 빨리 그 세상에 돌아다니기를 기대해 볼 만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가면 6 플러스가 6S가 나왔을 텐데 실력적인 얘기 다음 버전 나오게 돼 내년 1월이면 다음 버전으로 준비해서 보여주겠죠. 뭐. 어, 그럼 이제 그 중간에 공지를 하겠죠. 사신 분한테.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재밌는 제품 두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네,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어, 킥스타터 사이트 들어가시면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아, 저희 방송 올리면서 올리는 날짜에 두 개 링크도 역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프리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프리는 네. 저희가 아, 올려놔서 조금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은 바로 보일 거고요. 네. 예, 넥스팩은 이제 그때 맞춰서 올려드리죠, 예. 네, 저희 들리니어로즈 간만에 녹음을 했습니다. 저희 성우님 긴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셔갖고, 네. 두 명이서 진행을 했고요. 아, 역시 혼자보단 둘이 낫군요. 네, 저희 벌써 20부가 됐습니다. 오늘은 저희들 나눴었던 얘기들은, 어, 구글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눴었고요. 어, 구글과 MS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모두가 좀 실망했었던 델무르크에 대한 이야기들,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두 가지 제품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어, 저희를 만나시려면은 제일 좋고 쉬우신 방법은요. 네이버에서 디지털 히어로즈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그 웹페이지가 나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공고를 좀 진행을 하다가 어, 공고는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를 지었고 네. 앞으로는 몇 가지 제품들을 공고와 상시 뭘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팟빵에서는요. 디지털 히어로즈 이름 검색하시고요. 역시 팟캐스트에서도 같은 이름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 저희 방송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아이튠즈 팟캐스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이튠즈 애플, 예. 아이폰 예, 보시면서 어 괜찮다 라는 생각 드시면은요 어, 언제든지 별 주시고요 너무 별풍선만은 네, 아니시면은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 때 저희한테 리뷰 남겨주시거나 댓글 보내주시면은 언제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